어디 다른 넌 속삭이듯 얘기하는지 하얀 바람 내게 다가와 가슴 속에 물들은 날 찾으라 하네 꿈꿔왔던 세상이 내게 한 걸음 다가와